당신의 취향 깊숙한 곳까지 영업하는 영화 추천 팟캐스트 도전 영업왕 1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추천 팟캐스트 도전 영업왕입니다. 저는 소련이고요. 저는 술의 요정 aka 미역돌이입니다. 줄여서 요정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피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켈로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팟캐스트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하나요? 네. 시작할까요? 시작하십시오. 네. 도전 영화방은 좋아하는 영화를 본격적으로 영업하는 영화 추천 팟캐스트입니다. 출연자들에게는 돌아가며 한 편의 영화를 영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영업이 끝난 뒤에는 영업 당했는지를 투표합니다. 과반이 넘는 출연자들이 영업 당했을 경우에만 실적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이 룰에 대해서 우리 다 설명했는데 궁금한 점 같은 거 있으세요? 실적이 제일 높은 사람한테 무엇이 주어지나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무엇을 드릴까요? 명예. 명예 좋네. 네, 명예 좋다. 명예는 돈으로 네. 살 수 없죠. 그럼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과반이 넘어야 되는데 이거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우리가 4명인데 과반이 넘으면 3명이잖아요. 근데 3명이 영업을 당해야 된, 아, 나를 빼고 제가 나를 빼고 5등급이어가지고 저 4등급이요. 그런 거에 모르고. 대한 질문? 왜 이렇게 단순 못해? 과반이 뭔지 몰라? 넌 몇 등급이었는데? 3등급. 어? 높다. 3, 4, 5 진짜. 그러면 아, 본인 빼고 셋 중에 두 명이 찬성하면 아, 네. 그러면 영업 당해요. 영업 당한 거.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거를 냉부에서 별 쌓듯이 이렇게 별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명예를 큰 명예를 네, 큰 명예를 네, 이번 하반기 마무리하고 상반기 마무리할 때 큰 명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꼭 갖고 싶은 명예네요. 네. 아, 우리가 살면서 명예를 얻을 수 있지 않거든요. 어, 슬퍼, 어떡해. 어, 아, 우리가 사람들이 명예를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이렇게 다들 빵 터졌어. 아, 슬퍼. 아, 갖고 싶다, 명예. 네, 다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원래 이렇게 오늘 영업에 누가 도전하고 무슨 영화 영업할 건지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오늘 저희가 아직 못 정했어요. 그래서 오늘 정하는 내용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 전에 저희 켈로그 님이 가셔야 됩니다. 네, 시작도 하기 전에. 아, 시작은 했어요. 시작은 했나요? 아, 본격적인 네. 시작을 하기 전에. 네, 네 그 약속이 있어서. 네, 약속이 많이 아쉽네요. 합니다. 부럽네요. 저도 약속 잊고 싶어요. 오늘이 녹음하는 네. 오늘이 불금이거든요. 조심히 가세요. 어떻게 퇴장하면 되죠? 그냥 가세요. 그냥, 그냥 가세요. 안녕. 안녕. 조심히 가렴. 이것도 나오잖아, 소리. 빠이. 빠이. 자, 오늘은 각자 영화 추천 두 당 두 편씩 하는 걸로 저희가 이야기를 했죠. 네. 우선 요정님, 네. 어떤 영화를 추천하시겠어요? 저는 케빈에 대하여라는 영화랑 클루리스라는 영화를 가져왔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특별히 뭐 선정하신 이유라도? 일단은 두 영화가 되게 상반된 스타일의 영화인데요. 클루리스 같은 경우에는 좀 요즘에 좀 가볍게 보고 싶은 영화를 좀 보고 싶은데 네. 가볍게 볼 수 있는 영화를 보고 싶은데 약간 뭐 그런 영화 있잖아요. 브링이돈이나 금발이 너무해 같은 네. 보면 되게 엄청 가볍고 아무 내용 없지만 예쁜 여자가 이제 나오는 그런 그런 영화를 보고 싶었는데 클루리스라는 영화를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네. 누나가 그 영화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친누나가. 그래서 좀 생각이 나가지고 일단은 가져와 봤고 네. 케빈에 대하여는 이 영화도 제가 못 봤는데요. 네. 영화 소개 프로그램에서 봤었어요. 틸다 스윈튼 나오는 영화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뭐 내용은 이따가 다시 또 얘기를 할, 네, 네. 하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피피님은 어떤 영화를 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메리 포핀스랑 뱀파이어와 인터뷰 가져왔습니다. 아, 좀 된 영화들이네요. 네. 그때 몇 살이었어요? 좀 많이 됐죠. 제 태어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아니, 뱀파이어와 인터뷰 몇 년도지? 93년도? 뭐 이렇지 않나? 제가 태어났었네요. 나이를 알 수 있는 대목이네요. 네. 아, 네. 아니, 모릅니다. 메리 포핀스는 50년대이기 때문에 아닌가? 60년대인가? 뭐 50년대 60, 60년대다. 64년인가 그렇다. 메리 포핀스를 제가 최근에 봤어요. 제가 세이빙 미스터 뱅크스를 보려고 메리 포핀스를 그동안 안 봐가지고 봤는데 세이빙 미스터 뱅크스는 좀 별로였는데 메리 포핀스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그 줄리 앤드류스가 메리 포핀스라는 그 마법 부리는 유머로 나오고 그게 뮤지컬 영화예요. 그래서 되게 네. 노래들도 되게 좋고 그렇고 이제 뱀파이어와 인터뷰는 그냥 뭐 할까 생각하다가 잘생긴 오빠들이 네, 나오는 걸로? 네, 네. 브래드 피트와 누구지? 그 톰 크루즈의 리즈 시절이 담겨있는 좋죠. 제가 브래드 피트를 훨씬 좋아하는데 톰 크루즈는 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선 톰 크루즈가 제일 더 좋아요. 그쵸. 훨씬 잘 써. 맞아. 진짜 섹시하게 나와요. 그 인간이 아닌 것처럼 진짜 뱀파이어처럼 맞아. 피부 맞아, 엄청 맞아, 창백하고 맞아. 그 영화 제가 그 예전에 서울 아트 시네마에서 그 상영해줄 때 가서 봤었거든요. 네. 아, 상영관에서. 네네. 저 그 영화 안 보고 있다가 상영해줄 때 가서 봤었는데 아. 되게 재밌었어요. 네, 그거. 그럼 소련님은 제가 추천하는 영화는 쉐임이랑요. 그녀에게라는 영화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쉐임은 마이클 패스빈더가 헐벗고 나와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고요. 네. 네. 아, 아직도 자기 전에 가끔씩 생각해요. 그 자기 전에 네. 자기 전에 생각합니다. 카피가 되게 자극적이지 않았나요? 뭐였지? 어느 섹스 중독자의 고백? 고백? 어, 아. 그런 거. 네. 그런 거였어요. 그런 네. 제목이. 그거 네. 켈로그 님이랑 저랑 네. 소련 님이랑 같이 영화 가서 봤었잖아요. 그래요? 그때 가서 봤잖아요. 모모 가서 기억 안 나요? 아, 그게 우리 셋이었어요? 네. 기억력 진짜 좋다. 아닌가? 맞을걸요? 맞죠. 네, 맞는 맞는데? 것 같아요. 그거를 다운받아서 보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네, 영화관에 굳이 가서 봤어요. 왜냐면, 맞아. 어, 맞아. 굳이 그걸 보고 싶어서 영화관에 가서. 맞아. 그때 파일이 막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들 되게 궁금해했어요. 맞아. 다운로드 안 됩니다. 아, 네,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영화관 가서 봤다고요. 그렇죠. 극장에서 보려고. 봤죠. 네. 그렇죠. 그녀에게라는 영화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감독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영화인데요. 이번에 재개봉을 한다고 해서 일단 한번 들고 와봤어요. 네. 극장에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선정이 된다면. 그렇습니다. 선정해 주십시오. 좋은 영화입니다. 아, 정말로요? 그렇습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제일 먼저 하고 싶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그녀에게 투표하겠습니다. 투표 엄청 빨리 하네요. 이렇게 해도 되는 지금 건가요? 하는 거 아니야? 아, 맞아. 우리 켈로그님 영화 소개해야죠. 아, 맞다. 네, 그 하나가 브리기돈이었고. 네, 요정님 브리기노 잘 아시니까 그럼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스피릿 핑거스. 스피릿 핑거스. 저 그 영화 이런... 안 봤었는데. 아, 그래요? 어떻게? 안 볼 수도 있죠. 왜 그래요? 그 주인공이 커스틴 던스트잖아요. 뱀파이어 화이트. 아, 맞아. 되게 하이틴 영화예요. 그렇죠. 네, 치어리더 역. 네, 그런... 저 그런 영화 좋아요. 근데 그럼 보세요. 보고 말씀하세요. 보고 말씀하시죠. 선정이 되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선정 액체 육천. 죄송합니다. 그게... 두 번째 영화는 뭐였죠? 아, 계속 얘기하고 뭐... 있었는데. 아, 죄송해요. 계속 설명하시죠. 아니, 아닙니다. 별로 할 말은 없고 보면 영화가 막 권선징악이 엄청 뚜렷하고 권선징악 나왔어. 치어리더 하이틴 영화에 권선징악. 아, 근데 원래 그런 영화에 권선징악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언니. 당연히 이거는 스포는 아니지만 해피엔딩이고 또 그 역동적인 약간 하이틴이랑 치어리딩이 같이 나오니까 좀 볼거리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가 한번 네.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영화는 뭐였죠? 그래비티. 그래비티는 뭐 다들 본 영화고 안 영화니까 이거 너무 이거 하면은 다 그냥 영업 당해 따로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다들 좋아하고 있는. 그렇죠. 뭐 굳이 이야기할 가치가 많은. 말 실수했어. 의미가 별로 없는 여기서 왜 이런 영화를 가져오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네요. 뭐 바빴나 보죠. 아 근데 보자. 아까 제가 켈로우님이랑 얘기했거든요. 저도 같이 얘기했잖아요. 요정님도 같이 얘기했잖아요. 그 네. 뭐지? 그냥 그래비티만 얘기할 게 아니라 다른 SF 영화랑 엮어서 영화 대 영화처럼 무슨 김경식이야 그런 것처럼 그래비티나 인터스텔라 아니면 마션 같이 이런 거 최근에 나온 SF 영화 엮어서 해도 재밌을 것 같다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걱정되는 게 우리 그 소련님 인터스텔라랑 마션이랑 그래비티 중에 뭐가 제일 좋으세요? 저요? 저는 그래비티. 그러니까 다 그래비티가 좋다고 한단 말이야. 어, 그치. 그래비티가 왜냐면 제일 좋거든. 맞아. 그게 제일 좋거든. 그거는 no one can deny. 아 웃겨. 그 다음은요? 그래비티 다음은? 그 다음에? 저는 마션이 더 낫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이 그래, 똑같습니다. 인터스텔라 솔직히 그냥 그랬어. 가족영화 가족영화. 가족영화죠. 그리고 아버지랑 딸이 봐야 아빠가 돼. 아빠가 그렇게 딸내미 찾아 헤매더니만 막상 딸내미 만나고 나서 너무 야속해. 아 그럼 아들 누구였지? 톰인가? 아그 무슨 그, 오빠 나중에 쩌리같이 되는 오빠. 어릴 때부터 쩌리였잖아. 맞아. 뭐 아들은 그냥 완전 내동댕이 치고 딸내미 오타쿠야. 아 근데 우리 여기서 우리가 주제로 하는 영화 외에도 스포일러 해도 돼요? 앞으로 조심하면 되죠. 근데 인터스텔라 천만 봤으니까 뭐. 그렇죠. 맞아, 맞아. 아직 인터스텔라도 안 보셨어요? 그리고 이거 듣는다고요? 말도 안 돼. 네. 개인의 생각입니다. 네. 아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영화를 영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별로 좋지 않은 비평적으로 좋지 않은 영화라도 우리가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좋은 영화라도 우리가 안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근데 이렇게 전문적으로 뭔가 영화를 평론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런 거에 가까운 사람이 있긴 하지만 나 아니야.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그 영화의 호불호랑 영화의 완성도를 조금 분리시켜서 얘기를 해야 좋아요.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너무 호불호 나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 호불호가 갈린다고 해서 그 영화에 대한 어떤 비평적인 평가나 이런 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얘기할 때 이 영화가 솔직히 별로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막 금발의 너무 이런 거 그럼 좀 영화적으로 별로일 수 있지만 내 생각에 너무 재밌고 좋다 이런 식으로 나는 이 영화를 좋아한다 그럼요. 라고 해서 그 포인트를 찾아서 우리가 그 영화를 10텀 포인트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영업하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그게 좀 그렇게 하면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마구 생기네요. 네 아주 맞죠. 네.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저 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그럴까요? 영화 소개만 하고 영업은 안 했으니까. 맞죠, 맞죠. 어떤 그래, 우리, 이유로 영화를 봐야 되는지. 어떤 이유로 저희 지금 어필해야 되는 건가요? 네. 투표를 해야 되니까요. 아, 그럼 짧게만? 짧게씩만? 그래요? 네, 어차피 선정되는 거 하나 다를 거니까. 일단 메리 포핀스는 노래가 굉장히 좋아요. 아는 노래 있어요? 아는 노래? 불러보세요. 이거 부르는 건 좀 그렇죠. 아니 할 수 있어요. 마음에 있는 것 같은 지금. 그렇네. 알고 있어. 시작. 근데 이건 이 노래 다 아는데 그거. 그래 어서 아는 노래니까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저 쉬고 하나 둘 셋 넷. 아 뭐 그 노래 있잖아요. 침침이니 침 뭐지 찐찐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게 맞는지 리듬을 맞아요. 네, 그거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아 이게 메리 포핀스 노래구나. 거기서 나오고 아 다른 거 너무 어려서 못 부르겠다. 잘 기억이 안 나요. 한 곡만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충분해요. 뭘 네. 노래방 가면 마이크 안 넣으세요? 여러 곡 하려고 하시네. 네, 그렇고 이제 줄리 앤드류스라는 네, 굉장히 노래 잘 부르고 연기도 잘하는 그 줄리 앤드류스 되게 예쁠 때 나와요. 그 사운드 오브 뮤직보다도 전이에요. 아, 더 전이에요? 네네. 아. 그래서 되게 예쁠 때 잘 나오고 그리고 진짜 약간 그 지금 보면은 되게 어이없는 CG와 애니메이션이 막 나와요. 막 옆에서 펭귄이랑 춤추는데 펭귄 애니메이션인데 사람이 실사로 막 춤추고 막 이래요. 어, 나 그런 거 너무 좋아. 네,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좀 약간 이상하고 그럴 수 있지만 저는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 당시에 얼마나 이게 시각적으로 충격적이었겠어요. 그리고 이제 영국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시대 배경 얘기도 할 만한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영화에서 그렇게 많이 드러나진 않는데 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네, 하게 되면은 얘기도 되게 할 거 많고 노래도 일단 좋고 일단 재밌게 볼 수 있고 네,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였지?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네, 이거는 그냥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잘생기면 봐야죠. 네, 그 봐야죠. 당연히 봐야 됩니다. 참고로 켈로그님은 뱀파이어와의 인터뷰에 한 표를 주시고 가셨어요. 아, 네, 맞아. 그거랑 아. 또 클로비스. 클로리스. 아, 네, 클로리스의 표를 주고 가셨죠. 이번에는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게요. 그러십시오. 저도 영화를 안 봐서 길게는 설명을 못 드리고 클로리스의 이제 주인공이 알리시아 실버스톤이라는 배우예요. 한창 리즈 시절에 찍은 영화거든요. 다들 뭐 리즈 영화 추천하고 계시네요 지금. 그죠. 이 거의 이 배우가 하드캐리하는 그런 영화고 그리고 이게 전체적인 스토리가 어떤 거냐면 이 여자는 원래 퀸카? 그 이런 원래 예쁘고 따르는 여자애들도 많고 그리고 인기 많은 여학생인데 부럽네요. 약간 못난 이렇게 외모가 좀 이렇게 못생겼다고 주변에서 얘기하는 그런 친구를 딱하게 생각을 해서 또 다른 없네요. 여왕으로 만들어줘요. 아~ 그 역할을 하는 게 브리트니 머피예요. 고 브리트니 머피. 오 브리트니 머피. 브리트니 머피의 엄청 옛날 모습이 나와요. 거기서는 악역처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왕이 됐더니 만들어줬던 인연이 아~ 나쁜 년이야. 이렇게 막 그 권력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막 모함하고. 그래서 저는 영화 안 봤지만 저는 영화 안 봤지만 이 대사를 마지막으로 클로리스 소개는 좋겠습니다. 알리시아 실버스톤이 브리트니 모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하는 대사가 있어요. 내가 몬스터를 만들었어. 이런 감정을 실어서 내가 몬스터를 만들었어. 내가 아 그러니까 한글 자막으로 남아 내가 괴물을 만들었어. 뭐 이런 걸 거예요. 몬스터예요, 몬스터.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덴마 박사네. 그리고 케빈의 대하연은 전반적인 스토리 혹시 아시나요? 아들레미가 문제가 있죠. 네, 그런 건데 저도 영화가 아들레미가 좋다. 잘생겼죠. 아, 저 안 봤어요. 몰라요. 아이가 아기 때부터 좀 크는 모습까지 나올 거예요. 아, 그래요? 그 큰 애가 거기 나오는 아 배우 이름 까먹었는데 그 월플라워 나오는 그 배우 아니에요? 그 둘 중에 누구 왼쪽에 그 오른쪽에 검은 머리. 아, 오케이. 근데 이게 그런 약간 어머니와 아들의 갈등 이런 거를 다루는 영화인 것 같던데, 그러니까 좀 뭐지 구도가 그렇고 뭐 뭐냐 뭐 실제로 순수한 악이 있냐 뭐 이런 거를 다룬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좀 약간 인상적이었던 소개 그런 영상이 아이 유모차를 끌고 공사장으로 엄마가 가는 장면이 있어요. 애 우는 소리가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멍하니 이렇게 서 있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인상에 많이 남아서 영화를 나중에 꼭 보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그래서 저도요.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고 가져온 저도 거였습니다. 저도 못 봤어요. 네. 이상. 그럼 전 쉐임. 쉐임은 섹시하죠. 아주 섹시해요. 와우 좋아요. 마이클 패스빈더가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구나. 영업을 쉐임을 해야 된다? 일단 감독이 스티븐 맥킨 감독인데 그 이전작에서 이렇게 데뷔작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헝거라는 영화에서 그 패스빈더랑 같이 찍었었는데 그때부터 패스빈더 몸을 되게 잘 다뤘다고 해야 되나? 헝거는 패스빈더가 이제 굶고 굶어서 엄청 살 빼고 찍었어. 맞아. 그래서 뭐 거의 반송장이 돼서 찍은 영화인데 거기서도 그런 이제 이 신체를 통해서 그런 그러니까 자기가 표현하고 싶었던 걸 잘 표현했던 것 같고 쉐임도 좀 다른 맥락에서 육체를 바라보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자 이름 뭐지? 그 캐리 멀리건 맞다. 캐리 멀리건. 캐리 멀리건이 나오는데 캐리 멀리건도 이제 상체 탈의를 하고 나오거든요. 근데 보면은 캐리 멀리건 상체가 생각보다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좀 위안을 얻었다고 할까? 영화의 리얼리티를 그렇죠. 마이클 패스밴더부터 리얼리티가 너무 떨어지는데. 어 맞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영화라도 봐야 되는 거죠. 좀 가끔 이렇게 밤이 좀 외롭다 싶다거나 좀 좋은 거 보고 싶다 이럴 때는, 물론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는 이제 그 예쁜 거 보는 느낌이고, 쉐임은 좀 더 섹시하고 관행적인 걸 보는 느낌인 거죠. 확실히 다르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녀에게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예술적인 영화예요. 뭐 이것도 결국엔 사랑 이야기이기는 한데, 뭐 그 피너바우시 무용을 가지고 이제 그걸 많이 차용을 해서, 차용했다기보단 그 무용 자체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 영화 안에 그걸로 이제 어떤 그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의 관계를 표현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음악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되게 예술적이고 그리고 좋은 영화예요. 진짜 그녀에게는 좋은 영화고, 개봉하니까 그냥 이걸로 갑시다. 일단은 여정님 마음 정하셨나요? 아, 저요? 네. 본인 거에 투표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죠. 네. 좋아요. 투표 줄 수 있거든요. 네, 투표 두 개씩. 좋아요. 일단 뱀파이어와 인터뷰 한 표랑 클루리스 한 표죠. 네네. 저 아직 안 줬어요. 아, 그래요? 네. 거기 준단 줄 알고 놀랐네. 준다는 거 아니었어요? 피피님은요? 아, 어렵네요. 저는 일단은 그녀에게 아니면 쉐임 둘 중 하나 하고 싶은데, 그녀에게가 최근에 개봉을 하니까 저도 그 김에 가서 보라고 하는데, 사실 쉐임 얘기 듣다 보니까 다시 보고 싶어졌어요. 쉐임은 그냥 집에서 따로 보세요, 그러면. 집에서 봐도 되잖아요. 집에서 봐야 되는 영화죠. 그렇죠. 개봉관이 맞나요? 그녀에게야? 많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12월 31일에 개봉해가지고 아직 개봉관이 그 발표가 안 난 것 같은데요? 12월 31일에 개봉, 재개봉한다고요? 네, 재개봉이에요. 아, 그 12월 31일이면 우리가 어차피 못 보는구나. 아, 그렇죠. 아, 그렇네. 어머, 나 진짜 바본가. 탈락. 아니, 극장에서 못 보는 거지. 따로 볼 수 있죠. 다운받아요, 그냥. 굿 다운로더. 굿 다운로더. 돈 주고 받으세요. 돈 주고 받아야죠. 네, 돈 주고 봅시다. 네. 어렵다. 그래, 어렵네요. 일단은 이렇게 강하게 영업하시니까 한 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누구한테요? 뭐해? 그녀에게? 오예. 나도 그녀에게. 오예. 그럼 이미 저도 그녀에게 된 거 아니야? 아, 이거 박수 너무 크게 쳤어. 아, 일단 그녀에게 3표. 3표면 끝난 거구나. 3표 끝난 거 아니야? 아, 그래? 아, 하나만 보는 건가요? 클루리스의 투표를 몰빵을 해주지 않는 이상. 그녀에게랑 그녀에게랑 그래비티인데, 그래비티 말고 그래비티랑 다른 저 빼고 거 투표하시네요. 것처럼. 저 빼고 투표하시네요. 뭐라고요? 요정님이 추천한 거 하나도 추천 안 하시네요. 아, 요정님 추천한 거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안 한다 뿐이지 다음번에 알겠습니다. 할 거잖아요. 순서가 돌아오면 그래, 그거 할 거잖아요. 그래요. 한 표는 뱀파이어와 인터뷰 드릴게요. 어, 감사합니다. 오. 오랜만에 다시 보고 싶어졌어. 좋은 영화죠. 그렇죠. 예전에는 TV에서 엄청 많이 틀어줬었어요. 아, 진짜. 뱀파이어와 인터뷰. 맞아. 막 시네마 천국 막 이런 데. 시네마 더빙 해가지고. 그러면 그냥 제 추천만 나왔나요? 네. 저는 클로리스에 한 표 넣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뱀파이어 하면은 그녀에게랑 표가 동표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똘똘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세고 있었어. 역시 네. 수학 5등급이죠. 수학 5등급에 석사 두 번째입니다. 네, 학위 수집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네. 이렇게 수학을 못해도 석사를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학위는 사실 아직 못 땄습니다. 수료만 두 번 했습니다. 아, 이번에 수료하셨나요? 이제 이번 학기면 끝납니다. 아이고. 네, 다음번 석사학위는 어디서 하실 건가요? 글쎄요, 해외? 마스터 디그리 콜렉터. 자, 다음은? 아, 그녀에게랑 그거, 그래비티. 그럼 그녀에게로 결정 났네요. 네. 네, 결정 났네요. 아, 네, 그럼 2주 뒤에 우리 그녀에게 보고 준비해오는 걸로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죠. 한 영화로 한 번 다 잡으면 시간이 딱 될까요? 30분 정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30분밖에 안 나오려나? 우리 그렇게 말을 적게 하려나? 아, 뭐 더 길게 얘기해도 돼. 할 말 있으면 더 길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2주의 간격이 있으니까 저는 냉장고로 부탁해처럼 두 개를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두 개를 보고 두 개를 다 준비해 올 수 있을까? 그렇게는 힘들겠네요. 그렇죠. 아니 저 이제 방학이라 할 일 없긴 한데. 아, 저도 물론 별로 할 일이 없긴 한데. 그 우리가 모이기가 힘들. 아 모이기 힘들. 아저 모이기 더 쉬울 거예요 이제. 아, 방학 언제부터예요? 거친 방학이... 공부하셨으니까. 아 네네. 셋째 주부터. Winter is coming. Yeah, winter is coming. 주문이야. 발라 도에리스. 발라 모글리스. 얼마나 어이가 없으셨는지 저희 엔지니어 강거절님도. 아, 네, 우리 엔지니어 소개를 못했어. 계시네요. 아 맞다. 맞아. 우리 엔지니어 있어요, 엔지니어. 네, 엔지니어님 강거절님입니다. 목소리 한번 내주실래요? 노래 불러주시죠, 강거절. 아, 노래 진짜 잘 불러. 아티스트예요, 아티스트. 제가 자를 거니까요. 거절하시나요? 편집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제가 편집합니다. 네, 편집권은 따로 있습니다. 네. 말씀 안 하고 계시면 심심하지 않으신가요? 뭐 듣는 걸로 즐겁네요. 아까 하품하는 거 제가 봤는데. 계속 핸드폰하고. 아, 얘네들이 얼마나 길게 얘기할까. 얘네들은 언제 집에 갈까? 아니 뭐 이 얘기를 또 여러 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 그래 다시 녹음해야 돼? 아니 편집을. 아 편집을 제가 한다니까요? 왜 자꾸 네가 하려고 그러세요? 아, 죄송합니다. 네. 아 멋져.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언급해야 될 게 있어요. 저희 녹음 장비를 게임보이님께서 협찬해주고 아, 계십니다. 아 진짜로? 그린스투파. 네. 어, 그린스투파. 게임보이. 어떤 장비가 게임보이님 장비인가요? 지금 그 소련님 앞에 놓여있는 거. 이거? 네네네. 밀감향이 듬뿍 나네요. 아 네. 왠지. 네 밀감향이 나잖아요. 밀감 참 맛있는 아, 감이죠. 아, 우리 빨리 그래도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끝내지? 멘트? 클로징을 어떻게 해야 돼? 끝나는 멘트를 이제 한번 날려볼까요? 어떻게 끝내야 되죠? 원래 어떻게 끝나지? 자, 그러면 다음 주에 그 영화 뭐였죠? 그녀에게 보고 오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빠이! 제발. 다음 주 아니잖아. 언제야? 2주 뒤. 2주 뒤. 아, 근데 이걸 언제 올릴지 모르니까. 제발 좀 끝내십시다. 네, 2주 뒤에 만날게요. 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지금 해도 돼요? 네. 당신의 취향 깊숙한 것 같아요. 다시.